HUBS. "다이어트 후회 없는 한 끼." 매주 건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민다엔입니다. 혹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혹은 저 음식은 무슨 맛일까 하고 궁금했던 적은 없나요? 저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느꼈는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부모님이 고기를 우걱우걱 먹는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제 앞에서 먹방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볼 때마다 제발 한 입만 시전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지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선 베이컨이랑 달걀 후라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역시 지브리는 색감, 비주얼, 그리고 디테일 하나는 인정해줘야 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음식에 과몰입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애니메이션을 통해 더 유명해진 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음식일지 맞춰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우주소녀 너에게 닿기를. 11월 3일 7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바로 라따뚜이입니다. 어릴 때 영화를 보면서 무슨 맛일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먹어보네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토마토, 가지, 애호박입니다. 영화에서 봤을 땐 뭐가 많아 보이고 알록달록하던데 왜 재료가 3개뿐이냐고요? 사실 라따뚜이는 토마토, 가지, 그리고 애호박을 번갈아가며 겹쳐 쌓아 만드는 음식인데요.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까지 이 3개의 색상이 합쳐져서 알록달록 화려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양파 반개, 다진 마늘, 토마토 소스입니다. 여기에 어디든 잘 어울리는 치킨 스톡 조금을 넣어줘도 좋아요. 치킨 스톡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올라오면서 향을 딱 잡아준답니다. 엑소 불공평해. 그렇게 날 보고 웃으면 아무렇지 않긴 힘들어. 친구가 봤다면 욕했을 걸. 이런 모습과 말들에 나 간지러워. 번니 앞에만 서면 언제 그랬냔 듯이 넌 불공평해. 이기적인 거리 그만해. 너의 눈 너의 코 너의 입은 바로바로 계속 예쁠 걸. 넌 불공평해. 거기까지 말해. 오, 넌 위험해 위험해. 천천히 엄마야 혹시 알고 있다면 장난치지 말아줘. 점점 더 내게 헤매이는 내게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 너무 가혹하다고. I gotta slow down, babe. 아마 친구라면 네가 욕했을 걸. 이런 모습과 맘들에 너무 급하단 걸 나도 잘 알고 있지. But you make me say that 넌 불공평해. 이기적인 거니 그만해. 너의 눈 너의 코 너의 입은 봐도 봐도 계속 예쁠 거니. 넌 불공평해 거기까지 말해. Oh, 넌 위험해 위험해. 천천히 엄마야 내가 왜 이러는지 되물어봐도 확실한 이유 대신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 재료 손질부터 해볼까요?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준 뒤 동그란 단면을 살려 쓱쓱 썰어주세요. 이때 재료들의 모양이나 두께가 비슷하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재료의 끄트머리는 잘라주고 사용했습니다. 원래 라따뚜이는 오븐에 조리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그럼 집에 오븐이 없는 분들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오븐 조리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재료들은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익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질기고 물컹한 토마토 썰기 힘들어하셨던 학우분들 계신가요? 이건 저만 알던 꿀팁인데 빵칼을 사용하면 육즙이 새어나오지 않고 스무스하게 썰립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햄버거 사이에 들어있는 토마토처럼 예쁘게 잘려서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치즈, 오렌지. Oh, hello,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런가 봐 그게 너라서 You know everyday 넌 원래 그래 먼저 곁들일 소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양파는 반으로 자르고 세로로 10번, 그리고 가로로 10번을 썰어주면 어느새 다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손질이 됐다면 팬에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열심히 볶아주세요. 이때 기름 대신 버터 10g 정도를 넣으면 더욱 고소해진답니다. 마늘이 살짝 갈색으로 변해가면서 맛있는 향이 올라온다면 후추를 톡톡 뿌려 간을 맞춰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말 톡톡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후추 향에 음식 맛이 묻혀버리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이제 토마토 소스가 등장할 차례예요. 불은 약불로 내리고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넓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준비해둔 가지, 애호박, 토마토를 차례대로 가장자리부터 원으로 빙 둘러서 얹어줍니다. 이제 팬 뚜껑을 덮고 15분간 채소를 익혀주면 요리 끝! 중간에 뚜껑을 열면 열이 확 빠지면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니까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기로 해요. 멜로망스 나나나 나의 발걸음이 가볍던 날과 꽃노래를 얼거렸었던 날들에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며 그곳에 눕고 있는 네가 있었지 요즘 내 하루의 시작과 끝 과 함께인 것 같아 내 머릿속 적어둔 아름다운 낱말은 모두 다 너를 위해서 생각해 적어준 아름다운 나라는 노래 너여야 완성될 거야. 침대는 위험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 유튜버 추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홈트 유튜버는 누군가요? 오늘 소개할 유튜브 채널은 바로 클로이팅입니다. 클로이팅이라는 채널은 나 그래도 홈트 열심히 한다 하는 분들은 이미 아는 채널일 것 같아요. 클로이팅 채널은 외국인 유튜브 채널이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즐겨보는 운동 영상입니다. 클로이팅 채널에서는 인윅스라는 시리즈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희가 꾸준히 운동했으면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도 같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운동 루틴을 짜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정도면 미안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운동 계획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엔 클로이팅 2주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다이어트에 돌입한 벼락치기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클로이팅 챌린지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2주 동안 클로이팅이 올린 홈트 영상을 따라하면 워너비 복근을 얻을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죠. 이런 거 궁금해서 못 참는 저도 이틀 해봤는데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5개의 영상을 따라해야 하고 매일 다른 운동 조합으로 14일 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14일만 버티면 복근이 쫙 생겼다는 후기들도 많던데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포기하지 말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너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너 있는 곳은 어디든 플래그 너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 아직 너를 찾아 헤매고 있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네가 있는 곳을 찾아 떠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내가 너를 찾을 수 있도록 you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 이번 주 후회 없는 한 끼에선 영화 속 그 음식, 라따뚜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대부분 음식에 치즈를 추가할 정도로 치즈 러버인데요. 라따뚜이는 파마산 치즈를 잔뜩 뿌려서 먹으면 간도 딱 맞아서 맛있더라고요. 파마산 치즈는 느끼하지 않아서 저처럼 치즈에 환장하는 분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맛이에요. 라따뚜이는 한 입 먹으면 그 깊은 풍미와 식감에 손이 멈추질 않는 매력적인 요리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괜히 먹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한 입 먹어보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는 맛입니다. 영화에선 분명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나요?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맛을 내는 레시피로 집에서 프랑스 요리를 즐겨보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PD 한다연, 기술의 김용성, 저는 여러분의 요리사 민다연이었습니다.